goes bang bang up the love shot to shoot the fireworks 심장이 팡팡 마주치면 내 감탄을 like on 그럼 난 반응에 당연한 like die Will I run or run or run away 난 who 하고 볼게 can you move my mind 털도 말고 털도 말고 오늘처럼 내 맘을 들어줘 이제 난 멋대로 매일매일 절대 없을 거야 지루할 듯 예전에 날 찾지마 baby 네가 알던 난 여기 없으니까 Shake it, shake it, shake it like it was my birthday. Ayy. I'm not so talented, but I don't care.